친구라면서도 갖고 싶어 bad boy. 가시 줄긴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곳 진한 빨간 꽃말은 널 사랑한다는 곳 온 몸에 피가 나 또 널 안고 싶어 cause I think about you every day 이미 중독인 걸 말해 뭐 감탄사를 던져 맨 정신을 벗겨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네 향기 맡으면 커져 커져 중독돼버렸어 들려버렸어 헐 사랑과 아픔 그 단어 사이 조심 awesome 하지마 난 몰래 눈짓하는 거 하지마 날 봄에 살짝 웃는 거 내 머리 말해 너 뭐 가슴이 말해 oh yes 미친 것 같으니까 I don't know 싹 다 oh 네가 날 만지면 내 몸이 예쁘게 피어줘